내가 작더냐. 별이 지는 저 산 넘어 내 그리 쉬었다리라. 사랑하며 살 터이다. 친구를 사랑하리라. 말이 없는 저 들녘에 내 밈을 그려보련다.